조선을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피어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천국이라고 외국의 보호들이 경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선군정치위원구 네팔문학위원단 위원장, 러시아연합위원강 행정부 부장관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은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 제재압살 책동 속에서도 선군의 위력으로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가며 세계가 보란듯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는 조선의 모습은 정말 놀라움을 자아낸다고 하면서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알려면 조선에 가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의 눈부신 발전은 미국과 소방의 반공화국 선전의 호황성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에는 부자도 빈곤자도 없고 사회는 안정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확신에 넘쳐있다고 그들은 지적했습니다.